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인도네시아 독립 71돌세 즈음에서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 조코 위도도에게 17일 축조를 보냈습니다. 축조는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친선 협조 관계가 앞으로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지적했습니다.